없이 난 그냥 푹 빠져버렸어. 아예 아예 난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. 지나가 그 여름 바닷가에서 꿈처럼 웃으신 난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드립니다. 이제 시작이야 이 time to life. 잠든 내 가슴에 불 붙일 테고.